H UBS. Hobbs Briefing.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Hobbs Briefing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헙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위안부 망원 교수 발언 번복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며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건물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불안 사태입니다. 문제가 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31일 경희대학교 정문 앞에 철학과 재학생과 동문들이 역사 왜곡 발언을 일삼은 최모 교수를 파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파면을 요구한 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학본부가 감사에 착수하자 최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는데요. 위안부 관련 발언을 모두 취소한다며 대학본부와 동문회에 철회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극우 성향인 언론사인 산케이신문 계열 영자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논란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세종대 박유아 교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된 대목의 대다수는 사실 적시가 아닌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시민전체들은 법적 처벌 이전에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학문적 자유라는 명분으로 퍼지는 역사 왜곡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수의 말은 사회적 효과 책임이 일반인들보다 무거운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법 이전에 보다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린 후 발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 5,8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33% 줄었습니다. 특히 9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보다 86%나 급감한 140가구에 그쳤는데요. 올해 누적 착공 물량도 아파트로만 따져보면 지난해보다 58% 줄었고 이 가운데 서울은 72%나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모두 줄면서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입주가 가능한 준공 물량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25만 천여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매수자들이 높아진 대출금리에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거래도 주춤하는 추세인데요.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4만 9천여 건으로 전월 대비 4% 줄었습니다. 즉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고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당분간 주택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건설사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간 공급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정부가 이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2일 헙스 브리핑에선 위안부 망원 교수 발언 번복과 건물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불안 사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남쪽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 사이에서 강풍 통로가 트이면서 따뜻하고 수분 있는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고 또 주말까지 비구름도 자주 지나면서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이 바람에 낙엽이 휘날리면서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비 때문에 배수로가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주원, 아나운서 지민주, 그리고 엔지니어 김민주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